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? 1번. 네, 안 됩니다. 2번. 네, 괜찮습니다. 3번. 네, 제 도장입니다. 4번. 네, 찍어도 됩니다.